제비꽃, 봄까치꽃, 얼레지, 현우색, 복수초, 개별꽃, 양지꽃. 4월의 산과 들판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들꽃들의 이름입니다. 고개를 들면 곳곳이 울긋불긋 정말 화려한 봄꽃들로 눈부신 계절이어서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낮춰야 보이는 들꽃들은 그냥 모르고 혹은 그저 밟고 지나쳤는지도 모르겠어요. 화려한 꽃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산길에서 혹은 들판에서 내 눈에 띈 작은 제비꽃 하나, 그거야말로 진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노년의 남편이 소년처럼 꽃을 꺾어서 함께 늙은 아내에게 건네주고, 늙은 아내는 그 꽃을 소녀처럼 받아서 모자에 꽂고, 그런 풍경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보인 것도 작은 들꽃이 피어있던 그 길에서였습니다.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 들꽃처럼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띄워드렸습니다. He Loves Me에서 나온 네킹콜의 LOVE였어요. 서울 서초구 방배 2동의 송미희 씨 잘 들으셨어요? 오늘 FM 영화음악의 키워드 영화탐험 바로 꽃입니다. 그래서 송미희 씨가 이 꽃하면 먼저 He Loves Me가 떠오른다고 하시면서 사연을 올려주셨죠. 장미꽃 한 송이를 고르는 아름다운 아가씨,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 너무나 행복한 그녀. 이 둘의 사랑은 항상 안타까워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허락받지 못하는 이 아름다운 로맨스를 참 슬픈 심정으로 지켜보다가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면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그 아멜리에 오드리 토트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나온 영화죠. He loves me. 오늘 그 키워드 영화 탐험 그 FM 영화음악의 그 마지막 주제로서 꽃을 골랐는데요. 정말 4월이 눈부신 것은 뭐 봄이기 때문이긴 하지만 일단 색깔이 3월과는 사뭇 다릅니다. 3월의 색깔은 아직도 뭔가 미묘하고 겨울의 냄새를 떨쳐버리지 못했다고 하면 4월은 갑자기 온 세상에 꽃색으로 물들면서요.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나오는데 이 나무에서 나뭇가지 끝에서 그냥 노랑도 아니고 그냥 연두도 아니고 그 중간색 있잖아요. 그 중간색은 아주 미묘한 게 사람의 마음을 막 달뜨게 하는 들뜨게 하고 이렇게 축축 처져 있던 사람들도 갑자기 뭔가 일어날 것 같아 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색인 것 같아요. 자, 오늘 키워드 영화 탐험 꽃입니다. 그래서 꽃이 나오는 He Loves Me에서 첫 곡을 들려드렸고 다음 곡도 꽃이 나오는 영화 속에서 음악을 골랐는데요. 그 아침에 사무실 책상에 가보면 늘 꽃이 꽂혀 있는 그 후에 전화가 울린 전화벨이 울리는 그 전화를 받으면 전화기를 통해서 음악이 나오는 자, 어떤 영화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영화 송승헌이 그 전화기를 들게 되는 영화 카라입니다. 아, 그 전화기를 통해서 울려 나오는 영화 음악 바로 엘렌이 부르는 지마벨라 엘렌 내 이름은 엘렌인데요. 자, 이 곡 듣고 우리 FM 영화 음악 키워드 영화 탐험 속으로 들어가 보죠. 고속도로 중간에 엔진이 말썽이면 정말 아찔하죠. 대형 트럭의 엔진 관리, 셀틈이 없어야 합니다. UGB, 엔진의 수명까지 생각한 엔진 오일. 세계적인 디젤 엔진 오일, 쉘로 관리하십시오. 셀틈 없는 디젤 엔진 오일, 쉘.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델러웨이 부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델러웨이 부인은 직접 꽃을 사겠다고 말했다. 1923년 영국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는 이렇게 첫 문장을 쓰고 곧 아주 신경질적인 걸음걸이로 방 안을 바쁘게 오갑니다. 한편 이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을 탐닉하던 1951년 미국 LA의 주부 로라는 이 소설 델러웨이 부인을 읽어내려가면서 세상과의 결별을 꿈꾸게 되죠. 자, 다시 2001년 미국 뉴욕입니다. 델러웨이 부인이라고 불리는 여자 클라리사는 에이즈로 고통받는 옛 연인 리차드를 위해서 싱싱한 꽃을 사러 거리로 나섭니다.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디아워스는 이렇게 각기 다른 공간, 각기 다른 시간에 놓여진 세 명의 여자, 이들의 일생과 마치 영혼과도 같았던 하루를 세 갈래의 머리를 따듯 교차해 나갑니다. 네, 영화 The Hours 중에서 필립 글라스의 영화 음악 Morning Passages 들어봤습니다. 이 곡만 들으면 그 세 명의 여자들의 마음을 엿보는 것 같아요. 아주 잔잔하고 미묘하고 섬세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미니멀한 음향이 정말 그녀들의 신경만 같습니다. 자, 꽃이라 꽃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영화가 있죠. 그리고 꽃을 바치는 남자로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남자가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서커스장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간 여자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네, 빅피쉬의 에드워드 블룸이요. 그가 사랑을 느끼는 그 순간은 정말 그 순간만큼은 시간도 속도를 달리하게 되죠. 그녀의 모든 것이 아주 선명하게 뇌의 주름 속으로 하나하나 박혀 들어갈 것처럼 정지된 시간. 에드워드는 이 아가씨를 만나고 싶어서 서커스장에 자벽부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된 노동의 대가로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을 알게 되죠. 그리고 수선화를 좋아한다는 그녀의 기숙사 앞을 정말 수선화 밭처럼 꿈입니다. 아주 노란색 물결로 가득 채우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도요, 성인의 날이나 발렌타인데이, 뭐 화이트데이 이런 날 되면 지하철, 뭐 길 혹은 뭐 무슨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데서 조금 어색하게 이렇게 꽃을 든 여자, 그리고 그 옆에서 약간 홍조 띤 얼굴로 서 있는 남자 많이 보셨죠? 이렇게 꽃은요, 입으로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사랑의 말, 이것을 향기와 빛깔로 대신합니다. 영화 미스터 플라워에서 사랑하는 여인의 방 안을 가득히 장미꽃으로 채우고 그 뒤에 수줍게 고백을 건네던 크리스천 슬레이터처럼 말이죠. You could say this was an independent love song. It's nothing like to us what love meant to them. That's not to say the love we have isn't big or that strong. I'm doing it a different way. I'm doing it a different way. You might say this is another boring love song. To be together and forever be true. And so today is much the same as it was. of sun. It's nothing like to us what love meant to them. But that's not to say the love we have isn't good or that strong. I'm doing it a different way. I'm doing it a different way. Yeah. 영화 미스터 플라워 중에서 스칼렛이 부른 Independent Love Song 들어봤습니다. 아이 참 사랑의 대체 표현으로서의 꽃 하니까 문득 그 저희 네 자매가 생각이 나요. 저는 딸 넷, 딸부잣집에 둘째인데 그 항상 그 딸만 많은 집에는 남자들이 꽃을 많이 갖고 오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언니나 동생들이 받아서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그것을 마치 무슨 전리품인양 이 장식장 메뉴에 말려가지고 가득히 쌓아놓으셨어요. 아, 정작 딸들은 시집을 제때 가지를 못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 우리 딸들이 받아온 꽃이야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꽃들 언젠가 가보니까 거의 바삭바삭하기에 이제는 다 말라서 시들어버렸더라고요. 자, 오늘 FM 영화 음악의 키워드 영화 탐험은 꽃입니다. 아, 여러분, 그 스페인의 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 다 아시죠? 동성애와 양성애라는 그 주제적인 파격과 함께 항상 영화 속에 어쩔 땐 좀 유치하게 보이는 엉뚱한 표현들 낯선 그런 영화 문법, 아주 기괴한 발상을 통해서 정말 기치적인 그런 감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 페드로 알모도바르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준 영화가 있어요. 1995년에 발표한 영화 비밀의 꽃. 알모도바르가 그 이후 내 어머니의 모든 것 그리고 그녀에게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어떤 싹을 보여준 것 같은 영화입니다. 아, 아만다라는 필명으로 로맨스 소설을 쓰는 여자 레오, 그녀가 주인공이죠. 그녀의 내부에 살고 있는 아만다는 바로 레오의 펜을 쥐고 있는 비밀의 꽃입니다. 뭐 사실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연애 소설을 쓰고 있지만 이 레오의 삶은 그다지 로맨틱하지 못하죠. 아, 그녀는 남편과 좀 삐걱거리고 서먹해진 관계로 사랑에 대한 끈을, 또 사람에 대한 애정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런 허황된 로맨스 소설은 점점 염증을 불러일으킬 뿐이죠. 하지만 영화는 이 시들어 말라 비틀어진 레오의 꽃을 다시 소생시키는 아주 놀라운 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중산층 가정의 붕괴를 블랙 유머로 버무려서 사실적으로 보여주었던 아메리칸 뷰티. 이 영화에서도 그 무기력한 중년 남성 케빈 스페이시는 어느 날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딸의 친구를 통해서죠. 천장에 나신으로 누워서 붉은 장미 꽃잎을 비처럼 뿌리는 정말 여신가도 같은 소녀. 이런 소녀에 대한 중년 남자의 환상은 축 처진 근육을 단단하게 끌어올리게 만들고요. 무감각하게 살아왔던 삶에 더운 피가 흐르게 만듭니다. was the loneliest number that you'll ever do. Two can be as bad as one. It's the loneliest number since the number one. No is the saddest experience you'll ever know. Yes, it's the saddest experience you'll ever know. Because one is the loneliest number that you'll ever do. One is the loneliest number that you'll ever know. Is the loneliest number that you'll ever do. One is the loneliest number that you'll ever know.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아메리칸 뷰티 중에서 엘리어 스미스의 Because, 그리고 영화 매그놀리아 중에서 에이미 만의 One, 바로 오프닝곡 들려드렸어요. 이 조금씩 다른 모양을 가진 꽃잎들, 각각의 꽃잎 한 장 한 장이 다 모여서 비로소 한 송이 꽃을 이루고 있는 모습. 꽃은 그렇게 그 모양 자체로 조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아, 조금 전에 음악을 들은 매그놀리아,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이 영화는 정말 우연치고는 너무 기구한 실제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식의 오프닝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 LA를 배경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비극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던 그 꽃잎들이 사람들의 개인사가 사실은 큰 꽃봉오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들의 집합체임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이 났죠. 아, 사실 지금 꽃이 한창 앞으로도 필 때인데요. 사실 꽃과 관련된 속담이나 격언들은 모두 허망한 것이 많습니다. 모든 꽃이 한철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교과서에서만 했던 뭐 화무십일홍이라든지 사실 꽃은 이렇게 하룻밤의 비에도 저버리고 마는 허망한 그 무언가를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하죠. 그토록 도도하게 탐스럽게 피어있던 목련이 하룻밤 사이에 마치 사형당하듯이 뚝 떨어져 있는 것, 그 비참한 잔해를 바라본다는 것은 거의 고통에 가까울 정도고요. 뭐 이런 식으로 꽃을 바라본다면 100일 동안에 핀다고 하는 백일주는 그 이름처럼 오랫동안 피어서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꽃으로서의 그 자신의 소명을 다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리오의 카니발에서는 이 백일초를 춤추는 사람을 향해서 던지기 때문에 축제 때에는 거리가 온통 이 꽃 백일초로 파묻힐 정도라고 하죠. 흑인 울프에서 이 브라질 영화인 흑인 울프에서 역시 이 백일초가 널려있는 축제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름다운 항구 리우데자네이로 이곳을 배경으로 해서 펼쳐지는 유리디우스와 올페 그리고 올페의 약혼녀 미라를 둘러싼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격렬한 선바춤과 후끈한 열기로 타오르던 카니발이 모두 막아내린 후에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8명의 여인들, 프랑스 오종 감독의 8명의 여인들 중에서 With Femme, With Fleur, 8명의 여인들과 8개의 꽃들 들어봤습니다. 아, 참 이 곡 들으시기 전에 들으신 곡은 흑인 울프의 중에서 Felicidad, 행복이란 곡이었고요. 좀 전에 음악을 들은 이 8명의 여인들과 8개의 꽃들, 이 음악은 8명의 여인들의 오프닝 시퀀스에서 흘러나오던 곡이죠. 이 시퀀스는 각기 다른 색깔과 각기 다른 향기, 꽃말을 가진 8송이의 꽃의 클로즈업을 통해서 시퀀스가 이루어지고 있죠. 아, 이처럼 뭐 남성은 나비나 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꽃은 곧 여성의 어떤 은유적인 표현으로 문학 작품에서도 그렇고요, 영화에서도 그렇고요, 아주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뭐랄까, 좀 더 연약하고 수동적인 그런 의미인 거죠. 특히 태양을 따라서 고개를 돌리면서 꽃을 피우는 해바라기, 이건 그야말로 참 그 뒷이야기가 조금은 슬픈 그런 꽃인데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그 태양의 신 아폴론을 사랑한 요정 크리트가 아폴론이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자 아폴론을 그냥 쭉 바라만 보다가 그대로 꽃으로 변해버리죠. 그 꽃이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하지만 뭐 이런 신화 속의 이야기라든지 꽃말 같은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보자면 해바라기는 그 크기나 혹은 여러 송이가 무리지어서 피어있는 그 형상, 굉장히 웅장한 느낌까지 주지요. 1970년에 이탈리아의 비토리오 데시카가 연주한 해바라기, 소피아 로렌의 원숙한 그 매력이 돋보이는 영화였는데요. 여기서 여주인공 지오반나는 전쟁 통해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죠.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방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평원에 펼쳐진 정말 쫙 그 해바라기로 덮인 그 모습, 거의 숨 막힐 듯 꽃으로만 덮여있는 그 들판을 보면요, 굉장히 시각적으로 일단 그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해바라기 밭에 선 소피아 로렌은 그 어떤 대지의 여신보다도 강하고 아주 튼튼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해바라기 하면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죠. 화가 반 고흐요. 그가 그린 해바라기는 아름답고 막 이렇게 화사하고 뭐랄까 그런 힘을 주는 해바라기가 아니라 자그마한 꽃잎들이 사방으로 마치 스물거리는 뱀처럼 뻗어나 있는 그런 메두사의 머리 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민철호 씨가 말씀하신 대로 모리스 비알라 감독의 반 고흐에서 꽃을 그리던 고흐의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온통 노란색의 꽃밭에서 그림을 그리는 고흐. 그의 얼굴에는 춥고 외진 아틀리에에서 그 고된 생을 마감해야 했던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뭐랄까 정말 그리는 그 순간만은 참 행복하고 평안해 보였죠. 네, 청취자 김지은 씨가 신청하신 영화 해바라기의 러브 테마, 헨리 맨시니의 영화 음악이었습니다. 이름이란 뭐지? 장미라고 부르는 꽃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그 향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일본 영화 고우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구절을 통해서 일본 내에 있는 제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한 청년의 정체성 찾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런 좀 무거운 주제, 묵직한 주제를 상당히 경쾌한 연애담으로 풀어내죠. 여기에서 구보스카 요스케는 자신의 연애는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자본주의니 평화주의니 하는 그 모든 주의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꽃의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고 해서 그 향기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요. 와, 참 이 고에서는요 잊을 수 없는 뭐 장면들이 뭐 여러 장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들에게 권투를 가르쳐주던 아버지, 그리고 그때 하던 아버지의 말일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왼팔을 뻗어서 둥글게 원을 그려봐. 그것이 너라는 인간의 크기다. 그 원 안에서 꼼짝 않고 앉아서 손 닿는 범위 안에서 있으면 너는 아무 상처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지만, 권투라는 것은 자신의 원을 자기의 주먹으로 뚫고 나가서 원 밖에 무언가를 빼앗아 오는 행위라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자, 이 소녀는 결국 원 밖으로 손을 뻗게 되고요. 그리고 원 안에 웅크리고 있을 때는 결코 얻지 못할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네,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들려드렸어요. The Cardigans의 Loveful, 이정혜 씨, 이민희 씨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영화 탐험은 바로 꽃,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영화 음악의 청취자들을 위해서 꾸며봤는데요. 뭐 빵이나 우리에게는 밥이지만 밥 없이는 생존한다는 거, 산다는 것이 힘들지만 꽃이라는 것은 사실 뭐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죠. 하지만 예전에 월남전 당시에 그 평화운동을 벌이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반전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총뿌리에다가 꽃 한 송이를 꽂잖아요. 그때 그 꽃을 보면 우리 책상 위에 집에 꽂혀있는 꽃뿐만이 아니라 어딘가에 그냥 한 송이 홀로 피어있는 꽃, 이 꽃이 빵도 구원할 수 없는, 밥도 구원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구원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청취자 손우정 씨가 마지막 키워드는 참여하지 못할 것 같네요 라는 말씀과 함께 섭섭함을 표현하셨는데, 우리 작가 백은하 씨가 꼭 이렇게 말씀드리래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께 매일 빵을 구워드리거나 밥을 지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의 꽃 같은 존재로 이 방송이 남아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바람을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라고요. 뭐 사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중에서 엄마 아빠 크리스토퍼 플러머와 줄리 앤드루스, 그리고 The Children and Chorus가 함께 부르는 Edelweiss라는 곡이랑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 꽃을 든 남자 중에서 자우림의 Hey Hey Hey. 자, 이 두 곡 이어서 들으면서 FM 영화음악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혜영,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